소감을 정리하는. 나는 이틀을 갔다 왔고, 몰라. 너는 이제 어제만 일요일 디스클로저를 보려고 갔다 왔고, 나는 3일권이 생겨서. 하긴 너도 원래 하루 가려고 그랬지. 일요일만 가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3일권이 생겨가지고, 3일권이 생긴 김에 솔직히 금요일날 너무 가고 싶긴 했어. 진짜. 그냥 가지. 레드 한 타임만 보게. 아니 근데 회사일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냥 째고 갈걸 싶기도 해. 그래. 언제 또 본다고. 그러니까. 라이브를. 이제 얘기했잖아. 나 전에 주성치 내한했을 때 3일 동안 회사를 안 갔다고. 대단한 거지. 쫓아다니고. 너가 대단한 거지. 미쳤던 거지. 고장나면 긴급 출동해주고 에이스 해주고. 근데 멀리서 본 거잖아, 뭐. 가까이서 봤나? 아니야, 악수도 하고. 아, 진짜? 말도 했어. 아, 진짜? 야, 그 정도 쫓아다니고 그 정도 해야지. 아. 극장에서 그. 뭐지? 무대 인사하는 거? 그것도 하고 팬미팅도 따로 하고 그리고 공항 나가서는 선물 직접 주면서 아는 척하고 사진 찍고. 오, 다 했네. 다 했어. 사생팬이네. 사생팬이야. 나 한 번 좋아하면 미쳐. 아 너무 부럽다. 씨. 그때 찍은 사진이 어딘가에 있지 아직. 아, 그 행방을 모르는 거야? 아니 내가 보기 싫어서. 아, 왜? 내 모습이. 내가 눈에 띄겠다고 되게 이상한 파마를 했었거든. 3일, 내가 본 파마 중에 올라오지 않은 파마야.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3일을 쫓아다녔는데 3일 동안 세 번을 볼 거 아니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공식 행사가 있었죠? 아~ 그러면은 어쨌든 세 번을 본 나를 각인시키고 싶었어. 주성치에게. 완전 사생팬이네. 미친. 각인이 됐겠네, 확실히. 나 편지도 써서 준다. 근데 주성치는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 아. 저기를 누가 주는데, 한정이 주잖아요. 안정보다는. 나도 언젠가는 또 영화를 찍을 거고 언젠가는 아니야. 근데 이제는 그런 것 같아. 아, 그래? 최근 사진 올라온 걸 봤는데 사람이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아니 본인이 영화를 안 찍어도 아니야. 감독을 그런 욕망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한 거 아니야. 장강치료 이후에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잖아. 아무 소식이 없는데 그냥 스캔들만 계속 퍼지는 채로. 아, 아쉽네. 지성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 지산에서 나는 디스클로저를 작년에 알았어. 근데 이번에 같이 간 친구랑 그 일주일 빈 날에 걔랑 같이 놀다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깨가지고 TV를 틀었단 말이야. MTV를 딱 틀었는데 되게 멋있는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Willing and Able이라는 노래였어. 근데 그 뮤직비디오 보면 진짜 짱 멋있거든. 존 멋이거든. 내용이 뭔데? 내용 그냥 그러니까 보컬이 근데 지금 정확하게 그때 한 다섯 곡 정도를 연속해서 봐가지고 K-POP K-POP 맞나? K-POP이라는 보컬이 한 거 Willing and Able이 아닌데 잠깐만. 나중에 네가 정리해줘. 무엇으로 정리해야 내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런가? 지금 찾아서 얘기할까?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어떤 거냐면 노래를 부르는 보컬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쉼 없이 이렇게 프레탈처럼 이렇게 그림이 확 퍼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왜 걔네들 이제 그 무대 아트로 나왔던 거죠? 그런 거에 조금 더 심화된 버전. 아, 좀 더 복잡한 거.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친구랑 그걸 보다가 반쯤 졸다가 이러고 둘이 있나가지고 잠이 완전히 깨버린 거야.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반했는데 걔네가 올해 지산에 온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예매를 했지. 원래는 3일을 갈라 그랬는데 도저히 지산, 그러니까 3일을 가려면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 알아봤거든? 근처에 이제 아주 멀지는 않은 호텔급 뭐 다른 조그만 리조트들이라든가 무슨 마리나 호텔인가 그런 데가 있어. 예전에도 묵었던 데야. 둘이서 세 밤 자는 것까진 하지 말고 두 밤만 자자고 이틀을 계산을 해봤더니 78만 원이 나오는 거야. 이틀 자는데 숙박 비만. 해외여행급이네. 그래서 닥쳐 관둬 이러고서는 막 고민을 시작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가고 싶긴 한데 저 제일 보고 싶은 날만 하루만 가자 이렇게 간 거였어. 근데 와병을 또 하게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취소를 해야 되나 끙끙거리고 앓다가 일주일 전까지.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도 아니야. 금요일까지 그랬어. 금요일까지 진짜 아 나 가야 되나 친구야 나 못 갈 것 같은데 그땐 이미 뭐 셔틀 예약 다 끝났고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친구가 막 아니 펜타만 됐어도 그냥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혼자 가겠는데 왔다. 펜타는 쉬운 편이지 인천이고 하니까 진짜 정안 되면 지하철역까지 가서 택시만 타도 돈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지산 그게 아니잖아. 내가 운전을 해서 가기로 했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걔한테. 그래서 막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토요일 갑자기 이제 기적처럼 살아났지. 되겠다. 나 운전할 수 있겠다. 이랬지. 그래서 왔다지. 내가 역대 라인업을 사실 따지면 펜타 라인업이 더 좋았거든. 아 너한테 그래? 근데 인천을 못 가면 심리적으로 인천은 멀거든. 왜? 나한테 심리적으로 인천은 좀 먼 느낌이고 지산은 전에도 한 시간 거리로 왔다 갔다 했던 거리 우리 집에서는. 지산이 훨씬 가까워 이제 우리 집에서는. 길이 좋구나. 여기 빠져나가서 바로 중국을 탈 수 있으니까 사실 안 막히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산이 더 가깝다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산으로 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안산은 한 번 갔는데. 안산은 안 갔어. 안산은 한 번 갔는데 그것도 표가 생겨서 간 거였는데 안산은 라인업 때문에 멀어도 간 거였지 진짜. 푸파이터즈, 원오크락. 그러니까 취향이 극명해. 그렇지. 나한테 안산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건 자미로카이였고. 네, 자미로카이는 그 전에도 본 적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야외 페스티벌에서 보는 건 또 다르잖아. 콘서트장에서 보는 거랑.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긴 진짜 못 가겠다 싶어 안 갔었지. 난 근데 EDM을 이렇게 원래 선호하는 장르는 아니었지만 네가 디스클로저 좋다고 하니까 선행학습을 좀 해본 다음에 이게 가서 좀 들어보려면 좀 놀라면 나도 너무 익숙하지 않은 곡만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좀 해보고 그에 익은 곡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더 그렇지. 내가 이틀을 갔다 왔는데 전날은 제비가 있었어. 제비도 장난 아니지. 근데 제도 잘하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걔네는 밴드 세수를 이렇게 하지 않아. 그래. 밴드 세수 하지 않아서 그냥 정말 나이트에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그 전자음악 보면은 내가 이제 지산에서 안 그래도 어느 친구랑 그런 얘기 했는데 지산 1회랑 2회를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 근데 그때 베이스먼트 잭스 왔었고 패샷 보이즈 왔었고 케미컬 브라더스는 펜타였다. 그리고 케미컬 브라더스가 지산에도 왔었어. 지산 아니야 안산이었을 거야 그러면. 아 그런가? 그러니까 펜타 예전 펜타에 왔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보면은 써 있어 내한을 한다 뭐 그런 유명한 전자음악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로치고 라이브 셋 있고 아니면 가로치고 DJ 셋이 있어. 아 그랬나? DJ 셋은 네가 본 제드 같은 거야. 뭐 보컬이라든가 퍼포먼스가 없이 그냥 이거 하나 놓고 무대 아트가 막 대박으로 그냥 막 으아 내가 영상 찍은 게 있는데 영상 찍은 것도 보여줬나? 제드 보냈잖아. 그거 와 완전 현혹시키는 거지. 근데 솔직히 지산이 이제 락 페스티벌이라고 하기가 뭐한 게 올해가 EDM으로 많이 깔았단 말이야. 아니야. 이게 많이 깔았어. 아니야. 예전에 더 했어. 예전에 더 했는지는 잘 긴가민가한데. 아니야. 베이스먼트 잭스 오고,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이틀 연속 해가지고 그 헤드라이너가 베이스먼트 잭스 하루였고, 그 다음에 매시브 어택이었고, 그런 해가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헤드가 제드하고, 아 이렇게 레드핫하고 제드하고 디스클로저란 말이야. 근데 보통 메인은 항상 뒤잖아. 그러니까 레드핫이 메인이 아니었다는 거지. 뒤에 있었던. 아~ 어? 나 왠지 이긴 것 같은 기분 든다. 그러니까 레드핫은 오프너로서 들어간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피날레가 제일 큰 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레드핫은 일본 가서 피날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순서가 있지. 물론 이제 라디오 헤드나 왔을 때도 그렇지만 항상 두 탕을 뛰니까 대체로. 우리나라는 쩔이지. 일본이 그렇지. 메인이고. 아, 그렇지. 그래서 근데 굉장히 그 요번에 와서 더 올해 와서 더 EDM으로 더 경도되었다. 라인업 자체가. 아니야. 나는 예전 근데 이 기 그 예전 펜타 있잖아. 그러니까 트라이포트 했다가 펜타 1회 펜타 2회라고 불러야 되나 그거를? 그러니까 99년인가 2000년인가 인천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이라고 했고 그게 한참 동안 끊겼다가 펜타포트로 바뀌면서 그치. 나온 거잖아. 근데 펜타포트로 바뀐 첫 해에 그때 블랙아이드 피스 오고 막 그랬던 앤데. Where is the love 막 한창 전 세계를 강타하던. 그거는 팝이지. 아니 어쨌든 내 말은 그때 이제 라인업을 보면은 종류가 두 갈래였어. 정말 정통 니 쪽하고 좀 더 내 쪽에 가까운 쪽. 그러니까 아니 EDM이 흥한 거는 오래되긴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떤 거냐면 그런데 펜타가 갈렸잖아. 그러니까 지산이 따로 나왔잖아. 그러면서 펜타 쪽은 좀 더 그쪽으로 간 거고 지산 쪽은 조금 더 내 취향으로 그렇지. 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도 지산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그렇긴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산 쪽에 그 이종현이 관련이 있단 말이야. GMF 하는 이종현 말이야. 근데 이번에도 그걸 느꼈거든. 볼빨간 나온 것도 그렇고 아, 라인업 보면은 이건 이종현의 향기가 난다. 나는 이쪽이 좀 더 취향이긴 하지. 근데 어쨌든 막 그 피날레 헤드가 이제 주로 EDM으로 가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EDM 팬이 더 많이 왔다. 아. 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와. 이렇게 나는 이제 제드 같은 거 할 때는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하는데 난리가 막 들썩들썩 난리. 근데 락 공연에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팬 자체도 그래. 많이 이동을 했다라는 거를 더 크게 느끼지. 이제 뭐 공연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두루두루 나는 이제 보려고 애를 썼거든. 물론 EDM도 아 그 라이브로 EDM을 들으니까 그 세카리노 오알인가? 세카 걔네도 옛날에 지산에 한번 왔었었거든.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약간 난 EDM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약간 DJ 셋으로 하는 거는 약간 반감이 있는데 밴드 셋으로 하면 되게 좋아. 라이브 셋이라고? 라이브 셋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 약간 나 신스팝도 들으니까 사람들 흥이 달라. 라이브 셋은 확실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걸 보여주니까 그게 훨씬 다르지. 그리고 또 왜 베스먼트 잭스 때 내가 되게 흥분했던 게 보통 보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노래가 들어가는 뭐 그러니까 보컬이 있는 곡들의 경우에는 피처링을 되게 화려하게 많이 쓰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앨범들 프로듀스도 많이 해줘. 그러니까 그 개 중에 유명한 몇몇이 왔어 실제로. 우리나라에 물론 일본이랑 이렇게 같이 피처링을 같이 하는 노래 한두 곡을 부르려고 완벽하게 하고 와 짱이다. 진짜 나 지금 그때 생각하고 지금도 소름 돋아.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움직여야지 페스티벌에 그래, 헤드로 온다. 이번 디스클로저는 게스트가 한 명이었잖아. 근데 보통 그런 볼들을 게스트라고 부르는데 베스먼트 잭스 때 게스트가 한 4명 정도 됐었어. 그리고 그 와중에 댄서도 다 있고 댄서도 옷 갈아입으면서 막 화려한 거 하고. 걔네는 퍼포머가 훨씬 있는 팀이잖아. 노래 자세히 안 들어봤지만 그, 네가 소개한 곡 몇 곡 봤을 때는 디스클로저가 난 좀 신기한 게 네가 전에 신나는 노래 얘기했을 때 BPM 얘기했잖아. 안 빠라. 안 빠르는데도 안 빠른데도 신나는 곡은 있지. 이 디스클로저 빠순이 같은 거. 난 오히려 베이스먼트 잭스에 가깝다. 나는 이제 첫날에 늦게 도착해갖고 뭘 먼저 봤더라? 아, 제일 먼저 본게 세카리노 5R이었구나. 먼저 본게 세카리노 5R이었고 세카이노 5R이었고 그리고 제8극장을 봤고. 아. 제8극장. 제8극장도 재밌을 것 같아. 꽤 재밌었어. 약간 뮤지컬 같은 느낌 들지 않아? 노래 자체부터. 활발하고 좋더라고. 사람도 많이 와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튠업 스테이지에서 인디 애들을 많이 세웠는데 튠업 스테이지에서 튠업 슈퍼밴드라고 이제 그 프린스하고 신해철 그 커버하는 그게 요번에 프린스 노래 뭐 불렀어? 퍼플레인. 너 퍼플레인 얘기하는데 왜 F 발음을 하냐? 아, 나 발음이 오네. 퍼플레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퍼플레인이지. 퍼플레인. 왜 퍼플레인이래? 퍼플레인. 어, 퍼플레인. 어. 퍼플레인. 그 동영상 찍어왔는데 사이에 그거 넣어야지. 하나만 했어? 아니, 어, 그거 하나. 딴 거는 내가 산. 딴 거는 잘 생각이 안 나네. 곡은 이것저것. 아, 퍼플레인 하나 하고 그 앞에 그 뭐 요즘 유행하는 거 걱정 말아요 그댄가? 어. 그거. 그러니까 아, 프린스 헌정한 노래는 퍼플레인 하나만 했어?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앞에는 걱정 말아요 그대하고 뒤에는 신해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헌정 무대를 그 인디 애들을 가지고 커버하는 곡이 다른 그러니까 타임에도 있었던 거지. 나중에 보니까 아쉽더라고. 아, 나 데이비 보이가 뭔지 알았으면 그거를 이제 나 중간에 알았는데 데이비 보이 헌정하는 게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거 꼭 봤을 텐데. 공연 잘했어. 그 지금 내가 봤던 팀은 슈퍼밴드라고 그래서 7개 팀이 12명이 나오는. 뭐 근홍이 형이나 뭐 혁조 형이 저하고 베이스도 몇 명 있고 아시안 체어샷도 이렇게 두 명 정도 있고 한 7개 팀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팀은 이제 밴드 하나가 헌정하는 식으로 스테이지가 있었던 거거든. 그거를 못 본 게 조금 아쉬웠지. 난 그냥 그런 생각은 하긴 했었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올해 이제 두 분이 가셨잖아. 상당히 어느 분 가신 분이 많잖아 지금. 아, 그러니까 올해. 지금 얘기한 두 사람. 프린스랑 데이비 보이. 네. 그 두 사람은 그냥 나한테는 되게 비주얼적으로 우선 강하고 음악이 그거랑 섞여가지고 되게 이상한 이미지를 강하게 만들어내던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어. 특히 프린스는 내가 어렸을 때 죽기 전에 나 이 남자랑 꼭 잡을 거라 그랬던 아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줬던 영순이었어 늘. 프린스랑 자복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친구들이 그랬다. 야, 그 남자 너보다 키 작을 수도 있어. 막 이랬어. 그래서, 아, 그러네. 160이 안 된다 그랬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이제 아예 헌정의 공연을 하는 거야. 따로? 그럼. 따로. 그래서 그거 한다 그러면 나는 진짜 제일 듣고 싶었던 게 그냥 그냥 기본적인 밴드 구성 있잖아. 뭐 베이스에 기타에 보컬에 드럼에 해가지고 I'll Die For You라는 노래가 있어. 프린스 노래 중에. 근데 그게 약간 뜨드드드드 하면서 약간 씬스팝 같은 느낌이잖아. 그거를 밴드 편곡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실제로. 그 생각을 라이브로? 했었거든. 나도 데이비 보이 뭐였지? 스페이스 오디티였나? 엄청 좋아했는데 진짜 그 딱 부고가 딱 뜨자마자 그 뮤직비디오가 계속 생각이 나는. 나는 데이비 보이는 이번 앨범에 마지막 앨범에 라자루스라는 노래가 있어. look up here, I'm in heaven. I've got scars that can't be seen. I've got drama, can't be stolen. Everybody knows me now. Look up here, man, I'm in danger. I've got nothing left to lose. 뮤직비디오가 라자루스가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가 실제로 살려낸 유일한 인물이야. 그래서 죽었던 애를 왜 예수가 살려낸 거야. 근데 그 뮤직비디오가 다른 내용은 별거 없는데 정말로 그냥 군대 침대 잠겨가지고 미이라처럼 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어. 근데 그걸 마지막에 보고 노래 너무 멋있는 거야. 그것만 생각나 지금. 본인이 알고 더 그러니까. 공을 들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튠업 어쨌든 페스티벌 얘기를 마저 하면은 맞다. 튠업 를 주로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받고 토요일에는 빠져나오고 원래 용인에서 그냥 숙소 잡아서 잘까 하다가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집으로 점프해서 왔다가 아 근데 좀 후회했어. 집이 왔는데 덥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펜타가 더 편하다는 느낌인 게 우리 집에서 펜타까지 한 40분이면 가.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40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가면 30분이면 간다는 얘기지. 그런 게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길이 또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인천 가는 게. 근데 나 안산은 시하대교로 많이 건넜던 게 거긴 안산은 심리적으로 또 안 했던 게 옛날에 오프로드 동호회를 했을 때 대부도 쪽으로 많이 넌 다녔어. 넌 안 한 게 뭐냐? 아니 뭐 그냥 그것도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어. 그 대부도 쪽으로 많이 놀러 다녔거든. 아, 오늘 세차할 때 놀랬어. 왜? 다 알아? 뭐 차를 뭐 이렇게 하긴 내가 너무 모르는 거구나. 뭐를 알아? 어? 뭐 이렇게 닦아라. 뭐 아 세차하는 순서? 해라, 뭐 세차하는 순서를 너한테 알려준 건 없잖아. 아니 그렇게 닦지 말라면 아까 물기 닦는데. 세차를 누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옆으로 면으로 닦는 거지. 그거는 아,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야. 지기 싫어가지고. 걸렸다. 걸렸다 드디어. 진 기분 들까 봐.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와서 2시에 이제. ABTV를 보고 ABTV가 빅탑에 이제 처음 선 거니까 ABTV를 보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롱디 롱디가 뭐야? 롱디라는 팀이 있어. 2인조 신스팝을 하는 근데 꽤 잘해. 그 작년에 그 저기 그린플로그였나 안산이었나 거기 올린다고 네이버가 뮤지션 리그를 하는데 네이버에서 뮤지션 리그를 할 때 그 신생 밴드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신생 밴드를 지원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이버는 포털계에 너 같은 놈들이구나. 안 하는 게 없구나. 작년에 하면서 이제 돈 좀 까먹었을 거야. 그 지원을 하면서 8팀인가 5팀인가를 이렇게 또 뽑는 경연 같은 게 따로 있었어. 그래서 그 경연 프로그램을 이제 합정동에 있는 메세나폴리스인가? 거기서 이제 그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관심이 가는 밴드가 있어가지고 뭐 보이스 인 더 키친인가? 뭐 이런 애들이랑 같이 가끔 심심할 때 뮤지션 리그에서 베스트 리그에 올라온 애들이 얼마나 잘하나 그런 걸 보거든. 근데 롱디 애들 보니까 신스팝도 꽤 괜찮게 하는 것 같았고 스테이지에 올라가 봤는데 밴드셋으로 공연을 하더라고. 꽤 좋았어. 근데 그때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쪄 죽겠는데. 비가 막 후두둑후두둑 떨어져서 이제 사진 몇 컷 찍다 카메라 이제 집어넣고 가방은 좀 방수가 되니까 그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비를 맞아도 상관없긴 한데 너무 오래 맞으면 신경이 쓰이니까 카메라 집어넣고 이제 노래를 듣는데 꽤 좋아. 비가 막 그러니까 더운 게 다 내려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우비 입은 사람 뭐 우산 안 쓴 사람 막 다 젖어가지고 막 방방 뛰는 거야. 걔도 그 악기들 젖을까봐 이제 그 무대 안쪽에다가 그 캐노피를 이렇게 딱 펼쳤는데 얘는 이제 내려와서 그 한 칸 내려와갖고 비 맞는 자리에 내려와서 이제 노래하면서 하더라고. 꽤 괜찮았어. 그 공연을 보고 이제 내려와서 담배 피는데 저기 ABTV 혁조 형이랑 대희 형님 만나가지고 흡연실에서 거기서 얘기 잠깐 하고 오다가도 아는 사람 잠깐 만나고 그리고 나서 너 오고 너 오고 나는 이제 차에 가서 젖은 거 원래도 땀 때문에 젖은 거였지만 이제 옷 갈아입고 와서 저녁에 뭐 트래비스 보고 아 트래비스 아 나 트래비스 너무 늙었더라고 나... 옛날에도 그렇게 늙었나? 트래비스를 근데 전에는 좀 더 탁성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이렇게 곱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고왔나? 고왔어 비슷했어 이렇게 고왔나? 나는 트래비스는 그전 지산에도 왔었잖아 그때도 봤고 이번에도 이제 옛날에 아... 2008년인가? 아. 2008년에 지산에 와서 호응이 좋아서 아. 2009년에 단독 공연을 했어 아. 하는데 트래비스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Writing to Reach You라는 노래야 근데 그 노래만 듣고 빨리 가서 디스클로저 준비해야지 이러고서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트래비스 노래 중에서 약간 높은 편이야 고저가 좀 있는 편이야 너무 못하는 거야 너무 슬프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어떤 부분 노래를 안 불러 'Cause I'm writing to reach you now 뭐 근데 writing to reach you 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일 높은 부분 아예 안 부르는 거야 내가 점점 마음이 아파져서 친구야 가자 못 듣겠다 그래도 페스티벌 자체는 굉장히 즐기는 팀인 게 예쁘지 무대에서 내려오더라고 무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프레스존까지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내가 아 제가 내려와서 깜짝 그 프란시스 이렇게 프란이 내려와 딱 내려왔는데 아 제가 또 관객석에 들어가려고 그러나 왜냐면 2009년에 내가 기사를 읽었을 때 관객석으로 들어갔거든 들어와서 이렇게 들려서 막 저거 하고 막 그래서 와 진짜 내려오려고 그러나 그 이렇게 밑 들어가진 않았는데 스탠딩석에 내려왔는데 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모자를 줬어 그 케이크 모자 그날이 생일이었던 거거든 그래가지고 아 귀여워 아 그 애들이 막 생일 축하 노래 막 부르고 막 그 비행기 막 던지고 비행기 막 엄청 던지더라고 엄청 던지고 막 되게 고마워하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게 되게 보기가 좋다 그러니까 나는 좀 신기한 게 트래비스가 우리 세대 때 밴드잖아 그렇지 근데 어린애들도 많이 좋아하는 게 좀 신기해 벌써 뭐야 한 20년? 되게 오래됐지 20년 됐지 20년 됐어 20년이 조금 안 됐을까 20년 근데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잖아 좀 그 이제 처음으로 내한하는 밴드들을 볼 때마다 뭐 페스티벌이 인 경우가 더 많지 일본 오면서 잠깐 이렇게 들르는 그런 느낌으로 일타 쌍피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가가지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밴드인 경우에는 가서 막 앞에서 미친 듯이 막 발광을 해 그러면은 꼭 그 말을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보가 별로 없던 일본 옆에 있는 그냥 뭐 이 정도 시장이 있는 나라구나 하고 온 밴드들이 다시 올게 너네 같은 애들은 처음이야 떼창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트래비스 첫 해 때 떼창 장난 아니었단 말이야 처음 그래서, 왔을 때 그래서 단독 공연을 한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디스클로저 때도 그 말 들으려고 앞에서 막 발광을 하고 내 말이 들리든 말든 막 이랬더니 결국에는 꼭 다시 올 거다 아 근데 그게 서비스 멘트일 수도 있잖아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도 느끼잖아 관객석에서도 아 호응이 우리가 뜨겁구나 우리가 한 몸이 됐구나 한 마음이 됐구나 그런 경우에는 다시 오더라고 트래비스처럼 아 다시 오기를 또 기대가 살짝 되겠네 디스클로저 단독으로 왔으면 좋겠지 근데 단독으로 오면은 별로 이번만큼 재밌는 무대가 될 것 같진 않고 그럴려나? 좀 큰 페스티벌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연속으로 오든지 연속은 그 뭐 내년이나 뭐 이렇게 연속으로 오든지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앞에 칼리쿨라파였나? 를 들었는데 그때 약간 술에 취해가지고 너 쿨라샤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쿨라샤커인가? 그때 이미 취해가지고 트래비스 저 앞에 왔어. 섰던 무대 전에 했던 애들 쿨라샤커 맞아 아 그래? 칼리쿨라파는 누구야? 아 이름이 헷갈려갖고 그때 아 그때 그 근데 후반부에 부른 중에 노래 중에 아는 노래가 있었는데 아 유명한 노래 있어 그때 이제 약간 내가 술을 싸간 거를 이제 먹고 맥주에 타서 먹고 그러느라고 살짝 취해가지고 이제 반은 졸았지 되게 자랑스럽게 술 별로 안 마셨다고 어제 얘기하더니. 아니 그 많이 먹지는 않았어. 어. 내가 가져간 거 다 먹지도 않았어. 요만한 병에 가져갔었는데 한 반 정도나 먹었을까? 언제 한번 이번 지사는 못 그랬고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 네가 운전을 해서 날 데려가라. 왜 술 먹게? 되게 아쉬웠어. 나는 너 와병을 하는 애면. 아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 그 전까지 난 지사는 차를 안 갖고 갔었거든. 그러니까 펜타는 차 갖고 몇 번 갔었는데 지사는 아예 숙소를 잡아서 3일을 놀았으니까 셔틀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술을 먹었었단 말이야. 그게 흥이 나거든. 그러니까 막 못 움직일 만큼 취한 게 아닌 이상은 왜 술 마시면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다 보면 막 내 몸이 내 몸 아닌 것 같고 오징어처럼 돼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그 맛인데. 난 친구들이랑 갔을 때는 일행이 있었거나 이랬을 때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그건 안 좋지. 멀리서 그냥 노래 들은 거 멀리서 듣고.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팩 같은 거 하나 들고 칵테일 빨대로 쪽쪽 빨아 마시면서 뛰는 거지. 그래서 너의 첫 전자음악 공연을 본 그렇게 후기는, 가까이서 본 건 후기는 어땠니? 넌 좀 놀았니? 넌 좀 뛰었니? 뛰진 않고 흔들기는 많이 흔들었지. 그 안에서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어. 그렇지. 옆에서 막 난리가 나는데 막 옆에서 애들이 막 온몸을 털지 애들이 이게 점프하면서. 음원으로 듣는 거랑 항상 모든 노래가 그렇지만 라이브로 듣는 거랑은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것에 한 3배 정도로 잘했어.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네가 그런 추천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가까이서 안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아마 생각. 그랬겠지. 아 근데 역시 좋아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라이브 셋이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더 좋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DJ 셋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게으르단 느낌이 들거든. 준비를 많이 안 해도 된다는 느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디제잉을 하면서도 이제 몸을 계속 까딱까딱 하면서 하니까 자기들도 쉬고 싶잖아. 그러면 쉬는 그 타이밍이 있어. 공연 보다 보면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느껴지거든. 나도 흥이 안 나거든. 근데 확실히 그 피처링이 와서 하면은 훨씬 더 그 친구랑 그 얘기도 했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공연을 늘 함께 해온 친구가 있거든. 고등학교 때 친구. 네. 난 그런 얘기했어. 예전에 뭐 패셔 보이즈 때나 뭐 매시브 어택 때나 베이스먼트 잭스 때나 생각해보면 게스트가 너무 없었다. 아까 내가 잠깐 찾아봤거든. 윌링 앤 에이블 맞아. 내가 기억한 뮤직비디오가. 그 케이왑스라는 가수였는데 걔 정도는 올 수 있지 않았냐. 그러다가 둘이 결론 내린 게 아니야. 아직 디스클로저는 그 정도 급이 안 되는 거다. 데리고 올 만큼이. 경력도 상대적으로 짧고 지금 당장 그리고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피처링 한 사람들이 뭐 샘 스미스 있고 위켄드 있고 막 엄청나 상대적으로 너무 이름이 얘네보다 더 높으니까 그래서 피처링하고 라이브 셋에 게스트로 오는 거하고는 또 천지 차이가 있지. 너무 내 얘기만 했다. 왜 자꾸 중간에 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입장이라 그래야 되나? 네가 느끼기에도 이번 지산이 나 같은 애 쪽에 취향에 좀 더 쏠렸다는. 그렇지. 그런데 그래, 그런 지도 좀 오래됐고. 그 요번에 그런 부분에 아쉽다는 얘기가 타임라인에 엄청 많이 올라와. 그 이제 락을 빼라 그냥. 음악 피스별로 해라.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그냥 트렌드면. 근데 어쩔 수 그냥 없지. 나의 느낌으로는 내가 예전부터 장르에 되게 약하기도 했는데 락이라는 말 자체가 락 페스티벌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이렇게 정통 밴드의 락만을 포함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락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메이저에 반하는 약간 좀 그런 의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락 음악이 과연 그런 얼터너티브나 그런지락이나 뭐 메탈에 한정돼서 굳이 쓸 필요가 있냐. 근데 너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게 전에 같이 회사에서 일하던 동갑내기 남자애가 있는데 걔도 너 못지않은 취향을 갖고 있거든. 되게 어. 굉장히 확실. 너보다 오히려 더 확고에게는 어. 안 들어 그냥 딴 노래는. 아, 다른 장르는 가급적이면 다 들어보려고 어, 어, 하는 어. 스타일인데. 네, 걔도 예전에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 펜타 이거는 안 돼 이러면서. 그래도 난 좋은데? 최근에 타임라인에서 본 게 어. 차라리 아재 페스티벌을 따로 만들어서 아재들 취향의 페스티벌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CJ가 걔네들을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어? 돈이니까. 그쪽에 팬층이 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코노 같은 애들도 부르고 쇼미더머니 테이블 따로 아우, 빼고 더 심했었어. CJ 처음, CJ가 처음으로 인수했던 해에는 진짜 눈 뜨고 못 봐줄 일들도 일어났었어. 아예 무대 하나를 어디였지? 어느 팀이었지?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와야 되니까 앵콜을 못 아. 받아준다고. 아니 그리고 나는 사실 이번 지산이 되게 쾌적했다고 느끼는 게 광고 훨씬 덜 들었어. 예전에 진짜 광고 장난 아니었어. 작년만 해도 광고 장난 아니었어. 안산에 진짜, 있을 때도. 그치. 어. 광고를 엄청 틀더라고. 진짜 극강이었던 것 같아. 어. 그래서 엠넷 들어가면서 엠넷에서 실황 보여주고 막 그랬었잖아. 그때 진짜 내가 나 같은 애도 이를 갈았어.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아, 그리고, 저거 보려고 어. 돈 몇십만 원 내가지고 여기 가? 되게 짜증 나는 게 뭐냐면 그 광고는 광고라고 치고 요번에 지산이 이름을 바꿨잖아. 뮤직의 나츠. 어. 그래서 그 뮤직의 나츠를 이름 붙인 페스티벌이 외국에 하나 있는데 걔네들은 구조물이나 분위기를 훨씬 더 그런 아티스트적인 그런 걸 많이 해놓거든.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곳은 코첼라 뮤직 앤 아체 페스티벌입니다. 뮤직의 나츠는 모르겠고 내가 글라스턴베리 갔을 때도 뮤직 페스티벌이 아니었어. 이름이 글라스턴베리 뭐 컨템포러리 아츠 페스티벌이었나 그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최소한 뭐 뭘 많이 해놓잖아. 그런 이름을 최소한 붙일 정도면. 그리고 이제 그냥 네가 얘기한 페스티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글라스턴베리는 그게 많았어. 퍼포머들이 많았어. 다니면서 광대나 뭐 스탠딩 어, 코미디 하고 퍼포머가 많든 어. 어떤 뭐 구조물이나 어. 뭐 이런 게 많든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름 붙여놓고 한다는 짓이 그 위에 코끼리 그 그래. 그거 몇 타임 틀어주고 그거 그리고, 계속 틀었어. 나 아, 계속 틀었어. 나 홀렸어. 원래 그 시간이 앞에서. 따로 있어. 아 그래? 그게 메인으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 나 그냥 그 코끼리 구조물 앞에 앉아 있었어 나는. 그 코끼리 나올 때 어. 거기 이제 그 앞에서 노래가 나오는. 그 영상이 변하면서 노래가 나오는 그 타이밍이 있었고 뭐 빨간 풍선 거기 뭐 구조물 좀 돼 있고 그리고 타임테이블 중에 어디 구석에서 뭐 만드는 거 뭐 같이 하는 거 그런 게 조금씩 있어요. 그게 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타임 자체가 그냥 뭐 문화회관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그거밖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네 말대로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걔네들이 정말 그런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사실 슬로건이잖아. 슬로건이니까 걔네들이 내세우고 싶었던 점인데 그래서 이름 붙였을 때 나는 아 뭔가 좀 재밌는 걸 좀 할라나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쳤지. 그래도 안산보다는 쾌적해서 좋았어. 이쪽으로 넘어와서 주차장만 조금 더 난 그래도 더 너의 팁으로 그냥 돈은 조금 더 썼지만 되게 편했어. 진지게 만차가 돼갖고 그 차가 그 주차장들이 빠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 어. 그 무료 주차장들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아, 난 내년에는 프레스로 가고 싶다. 프레스 입구 옆에 프레스 주차장이 따로 있잖아. 널널하게. 아니 내가 그래서 자꾸 펜타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접근성 부분에서 접근성이나 주차 같은 부분에서. 아, 그래? 왜냐면 펜타는 인천시에서 땅을 내주잖아. 그 걔네가 엄청 그게 밀고, 다른 거야. 밀고 키우고 어. 그게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인천에서 미는 게 그렇게 빈 땅을 척척 내주니까 주차도 수월하지. 그래도 재미있었어. 어, 나 되게 재밌었어. 요 며칠 동안은 지사만 보고 살았으니까 어. 가서 놀 생각만 하고 술이나 잔뜩 먹고 음악이나 잔뜩 듣고 나는 이제 그 에어소파 가가지고 어. 위에서 버둥거리면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노래를 듣고 자꾸 누가 와서 앉던 그거 부채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눕고 나한테는 좀 더운 날씨였지만 뭐 이렇게 너는 그렇게 덥진 않았잖아. 더웠어! 밤에 비 내리고 난 다음에 너 온 갔을 때는 비 온 다음 시간이어서 굉장히 쾌적했어. 그게? 그 앞에보다는 어 습도가 아. 엄청 높아지긴 했지만 온도는 뚝 떨어졌지. 아, 그래 옛날 지산 생각하면 근데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랐던 거야. 예전에는 그냥 숙소 가서 씻고 오면 되지. 아. 어 잠깐 뭐 한낮에는 PA 있으면 되지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꼼짝없이 아, 올해 타임라인에 온몸으로 맞아야 되니까 올해 타임라인에 올 그림이 뭐냐면 와 진짜 짝수애가 오지게 덥구나. 아 원래 그런 거야? 아니 이렇게 후기들을 보니까 참가한 애들의 후기를 보니까 짝수애가 덥다 뭐 12년 뭐 이렇게 뭐 2016년, 2014년에는 못했으니까 짝수애가 더웠네 뭐 그리고 뭐 지옥 불바다 용으로 환영하네 덥다고 애들이 맞아 그래도 괜찮았어 작년 뻘밭보다는 훨씬 나았어 아 시간이 되면 8월 펜타를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네 나는 원래 8월에 이제 서울 소울 페스티벌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 스타일리스틱스라는 밴드가 와. 근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거든. 근데 일본에서 인기가 좀 많아. 일본 전용 앨범도 낼 정도로. 일본 전용 앨범은 그러니까, 해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예 다른 시장에선 발매를 안 했다고. 그런 식이야. 원래 메탈 밴드, 락 밴드들도 아, 그래? 일본 앨범이 나와 따로 그리고 글로벌 아니, 앨범이 나오고 스타일리스틱스는 소울 밴드란 말이야 다른 모든 밴드들 일본은 내수 시장이 엄청 커 벤장 그래 안다고 걔네들은 엄청 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애들 있잖아 뭐 메탈리카나 뭐 정말 이런 락 밴드 있잖아 걔네들 일본 앨범이 따로 나와 글로벌 앨범이랑 일본 앨범이 아니 아예 글로벌 앨범을 안 냈어 아예 안 내? 어 그냥 아, 일본에서만 활동하는 느낌 수준으로 아 글로벌 밴드인데? 어 미국 밴드라고 70년대부터 활동하던 아 진짜? 미치기하다 근데 지금 양 하여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한하거든 어 되게 그 밴드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거길 가려고 예매는 해놨는데 근데 그걸 왜 취소했어? 왠지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나는 보통 친구랑 꼭 둘이서 가는데 둘이 같이 예매를 했는데 내 이렇게 알다가 간이 못 간이 했잖아 둘이 미리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러다가 막판 가서 수수료가 뭐 30%니 이런 일이 생기느니 그날 딱 돼서 판매를 하자 그래갖고 취소했어 왜냐면 걔나 나나 이제 30대 후반에 늙어가는 여자들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고 그래 옛날에는 이렇게 뭐 앓거나 다친 적은 있었어도 앓은 적은 별로 없었지.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에 친구가 이제 이 일이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어요 여태까지. 최근 들어서 예매를 해놓고 딱 그날 당일이 돼서 한 명이 못 가게 되는 거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혼자 이틀을 간 페스티벌이 있었거든. 그건 그나마 한강에서 한 거여서 그냥 차 편은 안 불편하게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하나 둘씩 고장이 나는 나이가 되는 거야. 흥을 아는 나이다. 왜 이러냐. 나 그래도 이번 지선에서 그냥 보기에도 나보다 나이 더 돼 보이는 뭐 여자 둘이 다니는 거 보고 큰 희망을 얻었다. 아 그래? 응. 어, 웬 아저씨들도 돌아다니던데. 약간 편견? 이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저씨들은 나이 들어도 취미생활 되게 격하게 하는 분들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가? 그 신체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취미생활들, 뭐 자전거라든가 등산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드코어로 하는 분들. 근데 굳이 이 날씨에 며칠씩 페스티벌을 찾아올 정도면 뭐 40대 넘어서 막 50대 돼서도 그건 좀 어떻게 보면 하드코어한 편이잖아. 근데 그 정도쯤 되는 여자는 여자들끼리 다니는 건 잘 못 봤거든. 아 그래? 희망을 얻었고 편집점이 별로 없거든 나 그 말 하고 싶어 뭐 댓글 써주세요 마음이 바뀌었어 한 10명만 듣고 한 2명만 댓글을 써주면 좋겠어 더 많이는 바라지 않아 난 오늘 이거 할 줄 몰랐는데 뭐 녹음? 녹음 호해 아 호해야? 호해는 무슨 개뿔 하긴 노래를 미리 듣자고 얘기한 게 없으니까 대신에 엔딩에다 뭘 붙일지는 말해줘봐 뭔데? 네가 찍어서 말해줘 앞에하고 뒤에는 하나씩 노래 끼워놓고 난 사실 디스코전은 둘째치고 좀 울컥했던 일이 있었는데 나는 국카스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았어 예전부터 근데 이제 친구는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음악대장이 한판 했잖아? 그 공연을 봤는데 마지막 곡이 라젠카 세이브업스였어 근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야 왜? 신해철 생각났어 어... 근데 되게 잘하긴 잘하더라고 근데 그냥 자꾸 신해철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하여가 부르고. 응. 하여가 부르면 애들이 따라 부르는데 신곡 부르면 모르니까. 그렇지. 애들이 못 따라 부르고 막. 그래서 그냥 이번 지사 안에서 약간 다른 뭐 트래비스나 나는 이제 트래비스랑 보카스텐이랑 디스클로저만 봤으니까. 아, 클라샤커도 그냥 소리만 들었지. 근데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그냥 확 아. 몰아친 감정 같은 게 그게 좀 컸어. 라젠카 세이버스가. 라젠카 세이버스를 엔딩으로 넣어야 될까? 어때? 그냥 괜찮아. 그냥 하연우한테 박수 쳐주고 싶은 거. 아. 그렇지. 자기 노래 안 하고. 그런 거 했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마지막 앵콜곡으로. 아, 앵콜곡으로. 잘했네. 미래조차 지키는지라.